авалыг авчлаа. Өнөөдөр бидний аврагч эзэн Крист мэндэллээ. Шинжлээ. Казерпрут хүн амийн тоолоо явуулах тухай Цезар Августин зарлыг тэр өдрүүдэд гарчээ. Гэрээн Куриник сирийн цахагч бэрхүйд хийсэн хамгийн толлог байлаа. Толлогт Португул хээр бүгд өөрөө өөрийн төрхөө хот руу явцгаав. Юсеп Давидын овог отгийн хүн байсан тул Галилийн Назарет хотоос Юдэг зорин Бетлехем гэгддэг тайдын хот руу тэрэмсэн болсон сүйт бүсгүй Мариягийн хахамд Португулхээр бас явав. Тэднийг тэнд байх үед Мариягийн нарайлаа хөдрөн болж тэр үүгэн бүгээ төрүүлж түүнийг давуунд ороож тэжээллийн онгоц дотор тавив. Үтэрэн бүгдэлд тэднийг хоноглуулах өрөө байсангүй. Тэрэгадрэ хэдэн хончид сүргээ манаад шин хээрэг тохноглож байтал эзний тэнгэрэж өмөнөө төгсөж эзний цог цавлан тэдний эргийн тойдонд гийсэнд хончид үлэмжийн айдас тавтжээ. Тэнгэрэж тэдэнд бүү айтун крактун би бүх ардмныг үлэмж байлуулах сайхан мэдээг танарт агцлаа. Өнөөдөр Давидын хотод авраг цэцэн Крист танарын төлөө мэндэллээ. Танарт зээлийн онгоцонд байгаа даавуунд үлгийдсэн нялх хүүхдийг ойлцхэн. Энэ нь танарт тэмдэг болно гэлээ. Гэнэт өнөөх тэнгэрлэгийн хамт үви олон тэнгэрлэг тайцэд үзэгдэж бурханыг магтан. Дээр өндрөд айдрын бурханд байх болтугай. Доор газарт амарамалан түүний таллыг орсон хүмүүст байх болтугай. Гэцгийв. Кэ мөрё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을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구울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구울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굴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에즈니 우크. 사인베츠가노. 자, 바이러 그렇게. 오늘들을 탱그레를 일치 가르치를 이랬 새 미대 전화글씨생 부 아이퉁 가락퉁 비부 가르퉁니 굴렘시 바이르룰 사이칸 미대 단르트 아부칠라 팀 사이칸 미대 야마르 미대 베이스메 디 비드니 아부치 크리스트 투르슨 팀 오늘들 다윗인 허터드 아브락치진 크리스 타나링 또 멘틀레 팀 미데 빈드 아브트라디스 이르슨 그게 타나르 이 미데 손수월 운이헤르 바이를 뜨고 바르테 볼뜨고 팀에 티 타나르 오늘들 인게 예수님 날 예수님 오면 둔트 물붙은 멘티 멘틀레드 자 하린 운이케르 운에스 벌컬 발스란 운툴트 빛 빌린 베크렉테 자리면 운이 이 밑에 손수선트 발스듣고 나한테 야말 하마 트베 게츠 버드듣군 바스 벤 자리면 운에스 벌컬 사나저부터 야나 야케 테르코 무슨 테르코는 야무르 분배했는데 헨트스인데 예수님 트루슨 게드 인생 밑에 선서 아이스분 사나저부터 겸비글 테르코노 테로이트 토리 방에서 오면 헨 운익 선서 디 헤르타한 운익 선서 야나 게트 체르구도 야울승티 두제 갈리 게트 팀벤 인게 필생 불학구이 벌러 불학구이 벌 운이 필생 앞쳤고 되게 자리면 바스 운이 선수툰트 인 나닷 야말 하마 트웨이 비 아브락닥 피렉닥고 게츠 보드벌 운 하마구이 벌든 티 아브락 치르슨트 비 야말츠 나닷 팀 아브락 치르슨트 그치 보통 야무락지 나한테 야무락 이렇게 되면 그치 보통 좀 해라 하린 인겟 운이케일 아무락지 플랜치 베이스북은 테르트루스닉 선수를 마시 바일린 되게 팀 우체 스피드 이일 후무시 대하들 아무락지 플레이킹 투드 빛 아무락다키 후세 그릇대 후세 그릇대 되게 타늘에 요나스 아무락다키 부스트맨에 임바스 좋아 디 요나스 틀룰흐뜨흐무르 벤 디 자리면 얀젠슨 벤 죽이래 문군의 틀랄 자리면 에르멘딩 틀랄 임임 요마스 틀룰흐뜨흐 부스틴 하린 티볼 바스 인 예수님 빛이 아라 미니 아르치 비시 베이지 분은 팀을 치라스 빛 예수 빛은 다 치라스는 팀 아르치 뭉킹 아미 무슨 배야 무슨 그릇대 문에게 인 무클레스 인 김 무클레스 아라다 탱게르 불안테 립디히 무슨 그릇대 예수 우리 아부치스는 빛은 되게 하늘에 운이 길 운이 굳어지면 되게 보이르면 스트링은 에스트로트 탱그렐징 욱선서더 자림 건치드 이레 툰트 멘디슨베 티 무태대 오늘도 타느라 치겠음 헤니그니 욱선서드 티 담주 죽었음 예수 오늘들이 예수 들었습니다. 게 인국선서 된게 이래 예수 두 명을 찾아. 되게 약 테로이드 야메트베가 예수의 우문 테리 우군 팀 강식 가락트닥구이 베이스 티 인김 코트츠비시 주기를 티젤링 안거츠다투르 니쿤 베이스 니쿠트 냐쿠트 энэ хүн хараад бидний арга чигээ чиглэвэл энэ үнд итгэж чадахгүй. Бидний бүлээс аврын гэж чиглэвэл энэ үнд итгэж чадахгүй. Тэгсэн ч хончид түүний хараад өндөгсөн тийм. Таарч гисэн энэ харвар бүгэн юуч биш зүгээр даваагаар хийсэн юм байгаа тийм. Харин үний үнээр дамжлаад бид амт Есүстэй үл захирах тийм. Яг тэр газар дээр байгаа юм шиг түнд түүнийг бүлээн аваад бидний агцаар бүлээн аваад тэгээд өнөөдөр мисаны дараагаас таяад өмнө сүгдөөд түүнтэй үүрдэж бүлээн энэ нэрээ өчүүхэн хүхт гэсэнд өчүүхэн хүхт ярх хүхт бяцхан хүхт гэсэнд энэ хүхтээс бидний авлын эцэн түүнтэй үүрдэж үлжахийн төлд бэлэн байх хэрэгтэй. Тэгээд анхаараарай. Одоо байгаа энэ хүхтээс маш тактикийн хүхт гэсэн тийм яг тэр дөрөв төрхөөр Иесус бидэнтэй өрөөж чад. Тэгээд тэр зөв эдгээр санацгай бид ийм сүн хүтээс Есүстэй үйлцхаар бэлэн байгаа мó. Түүнийг бидний аврагцаар бүлээн авч чадах мó. Энэ тайлбар зөөр эдгээр санацгай. Тэгээд бүжүрээс хэлмэс сүлэмчүүдтэй нөмрлэхийн Сами Есүнийм Нэ, Есүнийме том таниа шукадыримида. Нэ. Өнөө өрийнэн Есүнийм께서 태어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목동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천사들. 이것이 모든 백성들의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구세주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정말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필요해야 그분이 태어났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계단 분이 오셨구나 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세주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니까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걱정하고 싫어했던가? 바로 헤롯 대왕이 그랬었죠.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죽이려고 군대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나에게는 방해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데 왕이 태어났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나를 구원주로 바라는 사람은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그곳을 응원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구세주를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정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그냥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바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프면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고 싶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은 일부분의 그런 구원이 아니죠. 돈에 대한, 뭐 권력에 대한, 뭐 지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바라고 있을 때, 정말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또 우리는 사람들처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해를 하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지 않는 필요 없는 구세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